태양절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러시아의 여러 인터넷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루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바토리오토이 모스크바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으며 인터넷 통신 예로페이 대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아무르뿌레수는 세계의 위인 김일성, 조선의 자강력 이런 제목의 글을 각각 게재했습니다. 한편 태양절의 즈음에서 브라질 주치사상연구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 문헌과 영상미술 작품을 모시고 특집했으며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에콰도르 김정일 도서관과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우베르 딸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올린 글에서 걸출한 영도력으로 조선혁명뿐 아니라 인류차주의협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